아담은 예수님,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피와 물과 그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보혈, 이 고귀한 주님의 그 성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하려고 옛날 1900년 전 그때서부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여요. 에 유월절은 이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건 유대인하고는 우리 상관할 것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25년 니치아 회의를 열고 천주교에서 이것을 짓밟아 버리고 뭘 갖다 세웠어요? 예, 태양신을 갖다 요 12월 25일 태양 탄생일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갖다가 이건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이건 없애라. 뭘 갖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 부활하신 날 지킨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나요. 태초. 여기 태초에도 나라는 말 있죠? 이사야 4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 변했어요? 예? 옛날에는 안식일이 좋다고 하고 복 준다고 얘기 말씀하시고 내한 주에는 또 딴 날로 또 복 준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요.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1900년 전에는 안식일이 좋다고 하고 그 후에는 일요일이 좋다고 하고 그 전에는 6월절이 좋다고 하고 이제는 12월 25일 태양 탄생일이 좋다고 하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멜기의 반차 이 생명의 떡을 갖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시고 이것은 몇 가지의 우리 특색이 있느냐? 6월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넘을워자, 건널워자, 넘어간다. 재앙이 지금 이제 천사가 재앙을 가져가면서 막 쏟아져요. B-29가 소위 당 공격이라고 말이죠. 지금 막 쏟아나는데 또 콩죽 먹고 설사하는 사람 어째 막 잘잘 쏟아질 때 말이죠. 예? 그 휘발연지면 넘어가요. 넘어가. 그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넘을절이요. 이것이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갈 때 뭐 봅니까? 뭐 봐요? 뭐 기차표 가지고 들어가요? 비행기표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요. 어떻게 인침을 받느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뭔가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의 축복을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세요.